너 같은 사람 난 처음 보네. 그림이 걸어 다니는 것만 같아. Oh my, oh my, oh my god. 하늘이 다 노래지는 것 같아. 애기같이 하얀 그 볼이 좋아. 미끄러질 것 같은 거도 좋아. 난 좋아. Oh yeah. 내게만 집중하게 돼. 적당히 정성해. 너무 예쁘네. 촉감이 어떨지 참 궁금해. 웃을 때 보르고 집어 보고 싶어. 더 이상 난 못 참겠어. My girl. Yeah. 눈이 가 자꾸 눈이 눈이 가요. 그녀의 두 볼에 자꾸 눈이 가요. 걱정 마요. 놀라지 마요. 그 누구보다 난 믿을 만한 남자니까. 눈이 가 자꾸 눈이 눈이 가요. 어쩌면 그렇게 예쁠 수 있나요? 날 바라봐요. 좀 있어봐요. One, two, three, action. Mine?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어. 날 바라보는 눈빛이 좋아. 작고 조그마한 입술도 좋아. 그냥 전부 다 좋아. Hey! 날 점점 빠져들게 해. All black 것 같아. 너란 여자는 머릿속을 온종일 맴도는. 그렇게 예쁜 얼굴로 내게 웃어주는. 더 이상 참을 수 없어. My girl. Hey! 눈이 가 자꾸 눈이 눈이 가요. 그녀의 두 볼에 자꾸 눈이 가요. 걱정 놀라지 마요. 그 누구보다 난 믿을 만한 남자니까. 눈이 가 자꾸 눈이 눈이 가요. 어쩌면 그렇게 예쁠 수 있나요? 날 바라봐요. 좀 웃어봐요. One, two, three, action. Monica.